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의 진리를 쭉 말씀하셨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48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52절에도 보면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이단을 믿는 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인간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에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5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영광에 대한 말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51절에 이야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자기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말고 크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53절에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야 너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느냐 너 진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절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면 그냥 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를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눈앞에 있는 한 그것도 50세도 되지 않은 30살 중반에 있는 30대 중반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군요. 아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군요. 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5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 기독교인들은 싫은데 예수님은 그래도 선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 같다. 그래서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처, 공자, 뭐 예수님 이런 분은 3대 성인이다.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정한 건데요.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자나 부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고 전혀 다른 자기 주장을 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도를 어느 순간에 인간이 되셔서 터득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는 성인이다, 성자다, 자기는 위대한 스승이다, 선지자다, 랍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도 영광 돌리는 분, 자기는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원했던 분, 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성자 혹은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그 중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를 중간에 막연하게 듣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지한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나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중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대충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든지 아니면 미치광이와 같이 돌로 들어 쳐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결국엔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돌로 들어 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자의식이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겁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을 머리로만 알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갖고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갖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는 역사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고 사람들 마음 위로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드러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치광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돌을 들러 내칠 것이냐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려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가장 귀한 것들을 그분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돌로 칠 수밖에 없는 말이죠. 하나님도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도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2000년 전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낳은 사람보다 나는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진지하게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게 되어질 것들을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아침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그것을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말씀 앞에 내 경험과 상식과 여러 가지 한계들을 뛰어넘고 그것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과 맞으면 말씀도 오케이. 말씀과 틀리면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믿음 안으로 또 생명의 능력 안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던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진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